푸른 밤 종현입니다. 지금 나이대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전 못하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요? 이 질문에 한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 나이대 하지 않으면 후회될 일 같은 건 없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밑천을 마련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은 단지 내 인생의 밑천을 마련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편해질 겁니다. 남들 하는 만큼, 남들 사는 만큼 적당히 따라해야 뒤처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것도 아닌데 악착같이 그 상황을 따라잡으려고 하는데요. 인생의 미천은요,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단지 내 식대로 미천을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남들 하는 식으로 그 미천을 마련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면 내 식으로 마련하는 미천이 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괜히 앞을 보면서 옆을 보면서 조급해야 할 필요 없겠죠? 2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2월 9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박혜경의 동화였습니다. 0159님 신청곡이었어요. 자, 오프닝에서 내 식대로의 인생 미천 마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아 지금 남과 비교하면서 아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건가?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이 오늘의 오프닝이 정말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 식대로의 인생 미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매미가 그 땅속에서 번데기로 한 7년 이상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그 번데기가 되기 전에 그 뭐 유충이라고 하죠. 유충의 시기는 정말 그 가지각색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충의 시간을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보내고 7년의 그 뭐랄까 고된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이제 매미가 되는 그 시기를 경험하는 거에 있어서 유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각색 이제 준비하기 전에 뭔가 웜업을 하는 그 시기는 뭐 사람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게 참 많이 다를 수 있지만 결국에 우리는 비슷한 시기에 번데기 시간을 갖는다는 거죠. 준비 시간이 어떻게 되었든 사람에 따라서 뭐 힘듦이 다르고 그 경험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 또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으니까 모두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로 마지막에는 그 일 자체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마음가짐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일을 할 때 나의 마음가짐이 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었다면 그 태도 자체가 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함께합니다. 자, 이분들 상담 굉장히 직설적이죠? 근데 상당히 큰 도움이 돼요. 연애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언제든 사연 보내주시면요. 실질적인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게시판에 사연 많이 남겨주십시오. 실시간 상담 보내실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삼성정밀화학, 비상교육, 넷마블 게임즈, 킹목달, 터키항공, 르노삼성자동차, 한국미즈노, 인터파크 투어와 함께합니다. 음악이 머문 자리들. 뉴질랜드 남섬에서의 첫째 날, 제가 있는 곳 퀸스타운은 말 그대로 눈길을 두는 곳마다 그림입니다. 어딜 가나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촬영지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날인 만큼 퀸스타운의 거리를 천천히 산책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발로 걷는 산책은 아니고요. 이곳의 명물 스카이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봐야죠. 스카이라인이라고 이름 붙여진 퀸스타운의 곤돌라. 타고 하늘로 올라가면 말 그대로 장관이 펼쳐지는데요. 스카이라인은 단지 이 곤돌라의 이름뿐만이 아닙니다.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면 있는 장소 전체를 스카이라인이라고 부른다네요. 이곳 스카이라인에서는 여러 가지 시설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높은 곳에 있는 장소답게 패러글라이딩을 싼 값에 경험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바로 옆에 있는 에로우타운에는 세계 최초 번지점프장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패스. 무서워선 아니고요. 이곳에 유명 식당에서 뉴질랜드식 양갈비를 좀 먹어보고 경치 구경이나 실컷 한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혼자서 퀸스타운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기분 나쁘지 않은데요. 음악을 들으며 산책하기에 이곳만큼 좋은 지역도 없는 것 같네요. 이때 머물렀던 음악을 기억 속에서 꺼내 다시 들어봅니다. 이적 하늘을 달리다. 비록 바빠서 패러글라이딩으로 하늘을 못 달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뭐 수백 번도 달렸으니까요. 오늘 음악이 머문 자리들에서 들려드린 노래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였습니다. 이 노래 좋죠. 아, 저도 학창시절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리고 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청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퀸스타운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네요. 패러글라이딩 해보고 싶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재밌다던데. 근데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타려면 자격증 같은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좀 위험해 보여서 잘은 모르지만 언젠가 한번 꼭 경험해보고 싶은 뭐랄까 버킷리스트? 이런 거 한번 넣어봐야겠어요.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사실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분들 사연도 좀 만나볼까요? 권윤지님, 21년 동안 항상 붙어 지내던 쌍둥이 남동생이 군대를 갑니다. 입영 날짜를 받았다고 했을 땐 그저 그랬는데 오늘은 용돈 하라며 현금을 손에 쥐어주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했네요. 제 남동생이 아무 일 없이 군 생활 잘하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인가 봐요. 성별이 다른 걸 보니까. 그래요. 동생 마음이 참 얼마나 싱숭생숭할까요. 용돈하라며 현금을 쥐어주었다. 이게 되게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21살이 사실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용돈을 그리고 누나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게 이게 이제 나는 밖에서 쓸 돈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아휴.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가족에게 무언가 좀 따뜻함을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돈을 줬을 텐데. 잘 다독여 주시고 편지나 뭐 사진 같은 거 많이 보내주시고 누나 있는 사람들이 참 군대에서 그래도 나름 좀 편하게 나름 좀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더라고요. 윤지님 그 예쁘게 나온 사진 같은 거 잘 보내주셔서 그 상사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좀 사진 보여주며 제가 소개팅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쁨 받을 수 있도록 예쁘게 나온 사진 한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시연님, 요즘 시험을 준비 중인데요. 며칠 전 엄마께서 교재비랑 인강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하시길래 책값이라도 좀 아껴야겠다 생각해서 중고 거래를 했는데 사기당했어요. 한 달 전에는 휴대폰도 도둑 맞고, 아, 저 요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어요. 기분 전환할 수 있게 DJ 캐시디의 Make the World Go Round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휴, 이건 정말 너무 큰일이 그리고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나서 액땜했다 생각하세요라고 말하기도 민망하네요. 아휴, 좋은 의도로 이렇게 좀 부모님, 어머님 생각해서 교재비, 인강비 좀 아껴보려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또 거기서 사기를 당하다니. 아유, 그래요. 이게 중고거래가 참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인터넷에 보면 중고거래 중에 사기 당해서 피해보시는 분들 이야기가 참 많아서 좀 안타깝네요. 휴대폰 도둑도 참 그렇고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진짜 속상하죠. 그래도 푸른 밤 들으시면서 그냥 제가 말만이라도 또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해드릴 테니까 꼭 신고하시고요. 중고 사기 당하신 거는 어떻게든 좀 잘 처리가 되었으면 하네요. 도둑맞은 휴대폰도 찾을 수 있으면 하고요. 힘내십시오, 이시연님. 7397님, 도서관에서 정말 마음에 드는 오빠에게 겨우 번호를 물어보고 연락을 했는데요. 자기 이제 고3 된다고 시원하게 차였어요. 까짓거 차일 수도 있는데 왠지 오늘은 더 서럽네요. 나비의 잘된 일이야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쿠. 신청곡은 잘된 일이야인데 잘된 일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네요. 뭐 차일 수도 있죠.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3 되면 사실 연애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7397님이 좀 이해를 하시고 본인도 고3 되면 누가 이렇게 뭐 대시를 해야도 사실 받아주기 힘든 상황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본인이 더 이해하기 쉬워지긴 하겠지만 어쨌건 그냥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 놓친 거라고. 1003님, 아르바이트를 잘렸는데요. 알고 보니 사장님이 지인을 채용하려고 저를 자른 거였어요. 알바도 백이 필요한 건가요? 슬프네요. 상처는 별이 되죠.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좀 슬픈 사연이 많네요. 안타까워요. 아유, 이거 갑질이죠, 이거. 정말 타당한 이유 없이 알바를 자른 거. 아유, 좀 이런 백이라는 건 사실 정말 사라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더더욱이나 그럴 거고 참. 근데 그런 사람 밑에서 오래 일하는 것도 안 좋아요. 본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좋은 직장을 얻을, 좋은 아르바이트를 얻을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다시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인 거니까. 나쁜 사람한테 상처받고 살면 정말 세상 살기 힘들어지죠. 4900님, 오늘 펜팔 앱에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사진을 보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는데 한국말이라도 욕을 하고 나올 걸 그랬어요. 같이 욕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이상한 사진 예상이 되는데 이상한 사진을 보낸 사람 다 변태예요. 그 변태들 그냥 에휴, 왜 그런지 진짜 온라인상에서 왜 더 그렇게 떳떳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가면이 생겨서 그런가? 좀 이제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이버, 이것도 사이버 범죄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한 처벌이 좀 생기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야 될 텐데 너무 시장만 커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미미한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그래요. 그 펜팔 앱 같은 것도 좀 믿을 수 있는 걸 사용하시고요. 그런 사람들 여기라도 한 바가지 해줬어야 되는데 똥이 더러워서 피하나요? 아, 더러워서 피하죠.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니까 그래. 욕하고 맙시다. 그래요. 자, 노래 두 곡 듣죠. 아까 이시연님이 신청하신 곡 DJ 캐시디, 알켈리 피처링인 Make the World Go Round 이 곡하고요.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이 곡은 3717님 신청곡입니다. 두 곡 듣고 올게요. 디제이 캐시디의 Make the World Go Round 이 곡은 알켈리와 함께 했고요.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푸른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극 옥탑방 고양이에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에 위치한 틴틴홀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공연 보실 겁니다. 김창완 밴드 콘서트에도 초대합니다. 장소는 대학로 DCF 대명문화공장이고요. 우리 가족들은 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 보실 겁니다.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이름 꼭 적으셔서 문자 샵 800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광고 듣고 별에서 온 연애로 돌아오겠습니다. MBC FM for you. 편한 친구와의 수다 한 판. 야, 정신없어. 2인분 같은 1인분. 아이고, 어서 오세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 한 잔. 이에요. 좋다. 좋다. 좋다. MBC FM for you. 좋다. 썸이 썸으로 그치는 이유 중 하나가요. 호감이 아닌 어장관리라는 걸 느끼기 때문이라는데요. 호감이 있는 그 혹은 그녀와 썸을 타는 건지 아니면 어장관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오늘도 솔직하고 참신하며 세련된 답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사귀자. 뭐야 그게? 라고 얘기하면 답이 나오겠죠. 사귀자라고 돌 짓고. 네. 자, 옥상 달빛의 윤주 씨보다 부담감이 좀 클 것 같아요. 세진 씨, 생각은 어떠세요? 나 알면 참 좋겠다. 자, 본인도 질문을 하셨어요. 네. 자, 모태솔로부터 오래된 연인까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시간이죠. 별에서 온 연애. 네, 청취자의 사소한 고민도 허투루 듣지 않는 분들입니다.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자, 근황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정말 여기까지네요. 네. 아, 정말 할 얘기가 있으세요? 아니 따로 할 얘기가 있으시면. 아니 그냥 되게 반가웠는데 아, 네. 어, 순간 갑자기 또 아. 사연 볼래요. 아, 상처받은 거 아니죠?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정말이죠? 예예. 예. 어 세진 씨는 아예 말이 없어졌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썸과 워장 관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자 사연으로 다시 넘어 와 보죠. 네. 자 오프닝에서 썸과 어장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윤주 씨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사귀자. 네. 근데 딱 듣는 순간 오 이거 답이 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이거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근데 사귀자라고 얘기했을 때 아 조금만 더 생각해 볼까 혹은 뭐 갑자기 다른 이 뭐 밥 먹으러 갈래 뭐 이렇게 한다면 어장 관리겠죠. 어, 밥 먹으러 갈래 너무 뜬금없나? 너무 뜬금없나? 사귀자. 오늘 저녁은 내가 한 박스 스테이크가 좋겠어. 이렇게. 어 이거 좀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대답이 어떻게 나오면 네. 어장 관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어장 관리가 아니다. 사귀자 이렇게 대답.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라고 하는 게 또 느껴질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어장 관리할 수 있지. 진지하게 할 수 있지 또. 진지하게. 진정한 여장. 진지한 떡밥을 날리는 거죠. 그렇죠. 진지한 떡밥. 조금만 더 우리 생각해 볼까? 속아줘야 돼요. 속아야지 뭐. 근데 참 요즘 네. 유행이잖아요. 이게 어떤 트렌드며 썸. 이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해야 되나? 시대적 흐름. 그런 거 같아요. 사랑에도 트렌드가 있는 아, 게. 아, 네. 트렌드를 못 따라가네. 그러니까 못 따라가면 나는... 안 돼요. 지금 윤주 씨는. 늦었죠. 아, 네. 망했네. 조건이 안 돼. 어, 그렇지, 그렇지. 조건이 안 돼. 그 조건이 되면 예. 큰일 나는 상황이죠. 네. 어쨌든. 근데 이게 하, 나랑 진짜 안 맞는다 이게. 어장 관리라는 게. 아니 썸이. 썸이. 네네네. 이게 사실 저는 사랑에도 트렌드가 존재한다는 게 좀 웃기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의 트렌드가 존재하는 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뭐 연하남. 그리고 뭐 육식남, 초식남 이게 막 맞아, 트렌드가 맞아. 되고 막 그런 게 트렌드가 되면서 매력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아 저걸 좋아하지 않으면 되게 좀 뒤처지는 쿨하지 못한 뭐 그 우리나라 특징 아닐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또 이거 좋아한다고 와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게요. 이거 좋아하고 와 좋아하고 이런 거 뭐 사랑에도 이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게 되게 신기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뭐. 어장 관리는 안 좋아요. 어장관리는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옛날부터 근데. 있었지만 맞아. 그때부터 안 좋은 거였으니까 단어가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어장관리라는 뭔가 뭐랄까 단어를 이제 확립이 된 거죠. 그런 네. 행동들이 그러니까 뭔가 단어로 또 확립이 되면 그 행동들이 좀 고단수로 변화되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어장관리라는 말이 나온 후부터 되게 그 관리법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왕도 닦아야 되고 네, 그리고 막 집을 좀 갈아줘야 되고 그 안에 뭐 기포도 넣어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산소율도 높여주고. 아 이거는 안 좋아요 진짜 어장 관리. 그래요 썸이야 뭐. 뭐 좋을 수 있는데. 100번 타도 좋죠. 어장 관리는 사라지길. 네. 자 슬슬 노래를 듣고 와서 이제 사연 만나볼까요? 노래는요 종현의 할렐루야 듣겠습니다. 이 곡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오 세상에 이럴 수가. 종현의 할렐루야 듣고 오셨습니다. 아 좋네요. 소울 없는 리액션 감사하고요. 아닌데. 되게 집중했는데.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말해봐요. 그럼. 예. 어우 신앙심 생길 것 같아.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자 서울 광진구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MC가 보내주셨습니다. 연애를 잠깐 쉬고 있는 23살의 대학생인데요. 얼마 전 있었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당황 중입니다. 1학년 때부터 스키 동아리에 들어서 겨울이면 거의 스키장에서 살다시피 하는데요. 각 학교 연합으로 MT를 가기도 하고 합숙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1월에 연합 모임에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1학년 때 스치듯 만났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한 오빠가 있는데요. 솔직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쾌하고 밝은 선배라 금방 친해졌거든요. 맨날 저한테 모태솔로 아니냐고 놀리면서 자기 여자친구 얘기하면서 장난을 치는 그런 사이였죠. 근데 문제의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스키도 많이 못하고 좀 힘들어했거든요. 스키를 탈 때도 괜찮냐고 걱정을 해주고 코스를 다 돌지도 않고 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심심하지 않게 해줬는데 괜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마워했더니 야 고맙다고 하지 말고 밥이라도 좀 사라. 남자친구도 없는데 시간 많지 않니 너?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가면 꼭 밥을 먹자고 약속하고 뒤풀이에 갔는데요. 아시죠? 뒤풀이 분위기. 그날따라 뒤풀이는 길어졌고 1차부터 3차까지 달렸습니다. 스키 탈 땐 컨디션이 안 좋더니 뒤풀이 할 때가 되니까 슬슬 몸이 다시 살아나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달렸죠. 그렇게 새벽 3시 정도 됐을까요? 뒤풀이가 끝날 무렵 바람 좀 쐬자면서 선배와 같이 나갔는데요. 거기서 분위기에 취해서 그랬는지 끝났어, 나갔어. 술에 취해서 그랬는지 그만 선배와 스키도 아니고 키스를 하고 갔습니다. 했네 했어. 키스나 스키나 참 좋지. 네. 기억이 정확하게 나는 걸 보면 필름이 끊겨서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미 일은 저질러버렸고 그 다음날 저희는 좀 어색어색하게 됐죠. 서울에 올라온 후에 오빠는 잘 도착했니? 어제 좀 미안했다. 아휴. 그래도 우리 계속 얼굴 볼 수 있는 거지? 이 문자를 받고 나니까 기분이 더 안 좋더라고요. 뭐야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배랑은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갑자기 어색해지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괜히 선배 생각이 납니다. 여자친구도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저 혼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자존심도 상하고요. 상해. 계속 얼굴을 보자는 선배의 마음은 또 뭔지 뭘까? 복잡합니다. 복잡해 나도.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을 딱 끊고 동아리를 안 나가기도 그렇고 아무렇지 않게 쿨한 척하기엔 쿨하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네 오랜만에 떴습니다. 스키 동아리를 왜 들어가가지고 스키 동아리 오랜만에 이러려고 떴어. 들어가는 거죠. 스키 키스 스키 키스 그래요? 자 여자친구가 있는 동아리 선배와 뜻하지 여자친구. 않게 키스를 했다라고 대본에 써있지만 뜻해서 키스를 하게 된 MC의 사연이었습니다. 뭐 약간 다 기억나니까 뭐 사고 난 것처럼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스키 타다가 부딪힌 것처럼. 그러니까 키스라는 뜻이 부딪히는 거잖아요. 접촉을 키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접촉 사고가 네, 그 키스라는 단어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키스라고 해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을 때도 키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입술이 부딪힌 게 키스인 거죠. 자. 스키 타러 가서 키스한 MC의 사연. 백과사전이네. 예예. 예. 위키백과예요. 자, 아,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뭐죠? 키스했어요. 했네 했어. 아 누가 먼저 했는지 나 너무 알고 싶다. 아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통했어 윤주 씨. 그랬겠죠. 그랬겠죠. 누가 그런데... 먼저랄 것 없이 이게 사실 바람 쐬러 나가면 끝이에요. 끝인가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랑 왜 밖에 바람 쐬러 나가? 둘만 있는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 상황을 그렇지. 술 먹다가 그렇지. 뭔가 진전을 시켜보려고 보통 느낌이 바람 쐬러 많이 나가잖아요. 원래 그런 게 서로 그치, 딱 그치. 오니까 서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그 순간적으로는 참을 수 없었던 거지 그냥. 근데 술에 많이 취해서 약간 그랬죠. 지금 필름은 끊기진 않았지만 3차까지 달렸다라고 네네. 표현을 했으니까. 그것도 너무 웃기네요. 스키 탈 땐 몸이 안 좋다가 술자리 시작하니까 점점 다시 살아나서 좀비야? 뭐야? 다시 살아나는 나의 컨디션. 최선을 다해서. 아니 그 술 그 에너지 드링크를 함께 마셨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갑자기 혈액순환이 좋아지더니. 이 문자가 너무 최악이에요 지금. 맞아. 문자가 너무 남자가 좋지 않네요. 일단 민망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어젠 미안했어. 미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뒤에 문자가 더 싫어요. 그래도 우리 계속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어쨌건 그 상황 자체를 이제 없었던 일? 그러니까 그거밖에 그렇죠. 만들고 싶다라는 의도인 거잖아요. 씁쓸해요. 문자 자체가. 네, 그러니까 뭐 미안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실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수였어요. 어쨌건. 이렇게 문자하고 싶다. 실수였어요. 아니. 뭐 그 만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이분과 다시 만나더라도 이분과 만나더라도 그건 실수인 거죠. 그 순간에는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안 미안해도 돼. 막 이렇게 막 보내. 웃음 표시. 뭐지? 뭔데? 뭐가 미안해? 그럼 그 사람이 이러지도 나도, 저러지도 못할 텐데. 나 즐긴 건데. 너 그냥 나의 욕망에 불충 거였어.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좀 야, 그렇네요. 아 근데 일단 상도덕. 갑자기 네네네.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자친구 있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는 친구한테는 그렇게 어필하는 게 좋지 않다. 내가 저도. 마음이 끌릴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어필하는 것은 좋지 않고 계속 봤는데도 내가 이 마음이 계속 유지가 된다. 네. 처음에는 약간 부정을 해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를 만난다거나 네네. 뭔가 여러 가지 방편을 찾을 것 같은데 나중에도 계속 그러면은 그때는 좀 힘들어지겠죠. 근데 사실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마음이 동하는 건 네. 정말 불가항력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정도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마음이 그쪽으로 끌리는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건 잘못도 아니야. 지금 당장 막 그분에게 대시를 한다거나 어필을 한다거나 여자친구랑 헤어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뭐 지금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네. 스키 동아리. 상당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죠. 평판도 안 좋아질 수 있죠.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의 만남을 떠나서 본인의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라고 코멘트를 하기가. 그러면은 그거는 그렇다 치면 이제 동아리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갔을 때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분? 저는 저희요? DJ인 걸요. 저희요? 두 분이 게스트. 그렇죠. 저희가 질문하는 네. 게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저 윤주 씨. 궁금해서 어떻게 갑자기. 해야 되죠? 내가 이분이 됐네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일단 참, 기분이 안 좋은데 네. 기분 안 좋은 티를 내는. 전 내도 될 것 같아요. 안녕 이러면. 막 울어. 아 그거는 패배자의 표시고. 웃어. 그럼 웃어. 그건 병자의 표시고. 어떤 표시를 그러면? 그냥 무시. 모르쇠 일관. 모르쇠로. 그러니까 남들에게 티 안 날 정도로 그냥 그에게 좀 약간 그 냉랭한 느낌. 좀 냉랭한 표현을 하면 그 사람도 어쨌건 잘못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MC가 아니더라도 이후에 또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냉랭한 뭔가 그러게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가 먼저 막 좋다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해요. 여기 뒤에 사연 보면요. 네. 앞으로 계속 보게 될 텐데 갑자기 어색해지는 것도 싫고 본인이 싫은 거구나. 네. 그리고 좋아하게 돼버렸어요. 이 친구를. 이 남자분을. 그래서 냉랭하게 하기에는 내 마음을 속이는 게 되는 거죠. 또 그렇네요. 네네. 근데 그래도 냉랭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기서 생글생글 웃기도 좀 뭐하고. 아니 웃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굳이 또. 이 상황에서 또 어떻게 웃어.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잘 지냈어? 쫙. 극단적이야 이 사람들이. 내가 그때 스키 탔을 때 정말 도와줘서 고마워서 밥 사기로 했잖아요. 내일 낙지 먹으러 갈래요? 너무 기분 좋은 척이나 뭐 이렇게 기분이 나쁜 척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내 감정에 대해서 객관적이어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냉랭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얘랑 상관이 없이 이 남자랑 상관이 없이 네. 내가 진짜로 이 친구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은 진짜로 분위기나 술에 취해서 잠깐 일시적으로 그런 걸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리고 몸이 동하면 마음도 동한다고. 그러니까 그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저질러졌는데 그 분위기가 좀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네. 술은 깼지만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지금 계속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일단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냉랭해야 될 것 같다. 윤주 씨는요? 냉랭하게 우선은 해야지. 자기 감정을 좀 속이더라도 네. 우선 냉랭하게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정리가 될 것 같다. 네네네. 그래요. 좀 뭐 사연 들으시고 우리가 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잘 MC가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아서 들으시면 돼요. 스키 동아리 들어야겠어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여기서 2부 마치고 3부에서 짧은 사연으로 함께 할게요. 광고 먼저 들으시고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의 This Time 듣고 오겠습니다. 이 곡은 1565님 신청곡입니다.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옥상 달빛 두 분 와 계세요. 네. 와 있는 거 맞죠? 확인하고. 네. 맞습니다. 네. 자. 자, 푸른밤 가족들이 보내주신 짧은 사연 좀 만나볼까요? 네, 5510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애가 휴가 나올 때마다 연락해요. 만나자고. 이거 심심해서 보내는 거 맞죠? 맞는 거 같아요. 네. 네, 휴가 나왔으니까요. 네. 남자들은 휴가 나오면 심심합니다. 무조건 다 봐야 돼요. 태영이님이요.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남자애한테 방금 왜 이렇게 예뻐졌냐고 톡이 왔어요. 저도 옛날에 원래 좋아했던 애였는데 이거 그린라이트죠? 그린라이트까지 보긴 힘들어요. 맞아요. 노랑불. 예전보다 노랑불. 네. 예전보다는 확실히 예뻐졌구나, 네가. 그 진짜 감탄의 의미 같아요. 감탄의 의미고 네. 예뻐진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린라이트까지는 네. 그린라이트까지는 아니어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로 하죠. 맞아. 9504님 남친을 유학 보낸 지 이제 거의 2년이 되어 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남친은 아예 연락을 안 하네요. 공부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싫어져서인지 이젠 모르겠네요. 믿고 기다려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연락이 안 오잖아요. 안 오죠. 지금. 연락하지 마요. 나는 정말 9504님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지만 여자죠. 여자죠. 남친이요. 또 몰라요. 또 모르지만 또 모르요. 또 모르지만 어쨌든. 예. 나는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이에요. 모든 걸 존중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남자인지 취향은 모르지만. 뭐 네. 좋은 지적. 네. 어쨌든 정말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금 또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네. 아예 연락을 안 한다잖아요. 가끔도 아니고. 그래요. 예. 이건 좀 거의 뭐 이거는 남친이 잘못했네요.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김정은님. 남자친구랑 사귄 지 2주일도 안 됐는데 항상 톡을 보내면 대답이 5글자 이상 오지 않아요. 저한테 정이 떨어진 건가요? 이 전이 어땠는지가 중요하죠. 그치 그치.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오자 토크 미션 중인지. 괜찮은데? 또 몰라요. 배가 고파요. 배가 불러요. 뭐 그럴 수 있죠. 혼자 고민 계속할 수 있죠. 다섯 글자 안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려고. 물어보세요. 게임하는 중이라고. 아니면 게임 중. 그럼 그럴 수 있죠. 본인과의 싸움 중인지. 이전에 어땠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귀기 그렇죠. 전에도 좀 문제가 원래 짧았는지 스타일인지. 사귀고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원래 이런 스타일일 것 같은데요. 사귀고 나서 이제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사귀기 전에는 이렇게 짧게 마음을 사야 되니까 네. 막 좀 자기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죠. 남자분들이 같이 다섯 글자로 보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네요. 그거 좋은데요. 느낌이 올 거. 나는 근데 별로일 것 같아. 그렇게 계속 다섯 개만 이렇게 오면은 저는 별로예요. 저는 얘기해서 고치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서 해보고 안 되면 윤주 씨 방법으로. 전 처음부터 그냥 똑같이 다섯 글자로 갑니다. 서로 오자 토크. 뭐 하는 거니? 이렇게. 네. 김정은. 이영은님께서요. 제가 작년에 중요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험이 끝난 날 헤어진 지 3년 된 구남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3년. 혹시 잠깐 볼 수 있냐고요. 피곤하다는 핑계로 거절을 했는데 이거 뭘까요? 구남친한테 연락이 온 거는 대부분 3년이나 지났으면요. 그냥 휘둘려서요. 감정이 휘둘려서. 3년이나 됐는데 감정이 휘둘리나요? 3년이나 됐으니까 휘둘리죠. 진짜? 3년이 지났는데 혼자서 막 생각하면서 그때 좋았는데 그때 어땠는데. 그러기엔 너무 긴 시간 아닌가요? 질문 진짜. 네네. 근데 어떻게 3년이 지났는데 보고 싶은 막 뭐 보고 싶고 막 사랑하는 감정이 있고 그런가?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내 추억 속에 거예요?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추억 속에 있는 나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그냥 밥 한 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 나로 돌아가고 싶은. 저는 사랑은 그냥 아니라고. 계속 핑계로 거절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랑을 좋게 남겨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만나지 마세요. 다음 사연. 고현진 씨. 300일 된 커플인데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순탄하게 만나왔어요. 근데 저는 스킨십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손잡자고 해도 더워 하면서 피하게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저는 아직 학생인데 스킨십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친구들은 남친이 불쌍하다고 하는데 제가 잘못하는 걸까요? 남친이 포옹 이상을 원해서 난감해요. 아이고 스킨십 얘기는 우리가 항상 하지만 네. 뭐 본인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원치 않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웃겨. 저는 아직 학생인데 스킨십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 뭐 그 어른 되면은 성인 되면은 스킨십을 무조건 해야 하나요? 그때부터 그런 거 아니거든요. 뭐 신나게 하실 그때부터 이제 페스티벌 될 수 없는 거니까. 페스티벌 이제 고삐를 풀 예정인가? 아 이건 얘기를 해야죠, 그냥. 그래요, 하기 싫다 나는. 뭐 스킨십 안 좋아한다. 스킨십을 안 해도 난 널 충분히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또 못 받아들이면 헤어지는 거고요. 안녕. 바이바이. 6339님이요. 10대의 풋풋한 이야기도 읽어주세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남사친이 있어요. 남사사람 친구. 아, 남자사람 친구가 아~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였는데 얼마 전부터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걔는 저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마음을 접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아픈 날 참고 학원에 갔더니 저한테 와서 이마에 손을 짚으면서 많이 아프나? 죽을 것 같은 표정이네. 아프지 마라. 그래놓고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네가 아프면 내가 장난쳐도 받아줄 애가 없잖아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하고 집에 갔는데 먼저 선톡으로 빨리 나와라. 입을 꼭 덮고 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떠보려고 학원 쉬는 시간에 은근슬쩍 걔 손 위에서 손을 얹어봤거든요. 어머. 근데 걔가 안 피하고 제 손을 만지작 하는 거예요. 만지작. 어머머, 이거 저 혼자만의 그린라이트인 거예요? 얘 마음이 뭐예요? 아유, 완전 그린라이트. 귀여워. 너무 귀엽다. 학원 친구인 거예요? 그런 거네. 학교. 학원. 와. 떨린다. 제 손 위에 손을 얹었대. 그래요. 떨려. 풋풋하게 잘 만나요? 자랑질 하려고. 아이고. 짧은 문자 소개하는 타임인데 긴 문자 보냈어? 예, 너무 길어서 사연인 줄 알았어요. 두 번째 사연. 날카로워. 5025님, 좋아하는 오빠가 저에게 고백하는 꿈을 꿨는데 이건 무슨 꿈일까요? 개꿈. 며칠 전부터 계속 고백하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저더러 용기 내라는 뜻일까요? 꿈은 반대. 누가 이 용기를 준 거죠? 아, 용기를 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원래 계속 뭐. 생각하면 그게 꿈으로 나오긴 해요. 그래요. 네. 어서 고백하십시오. 더 꿈에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맞아요. 어떻게 되든. 고백하는 거 좋아요. 네. 아스트힝님께서요. 저희 언니는 벌써 1년 반 정도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아빠가 그 사실을 모르세요. 알게 되면 큰일이 날 것 같은데 그 남친은 우리 집에 와서 허락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한번 아빠랑 마주칠 기회가 있었는데 도망을 갔거든요. 그 남자가 혹시 진심이 아닌 걸까요? 벌써 결혼할 나이인데. 이게 나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나이라는 게 몇 살인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냥 대략적으로 뭐 30대 초반이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두 분의 그 언니분이랑 남자친구분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도망을 간다. 아빠랑 마주칠 때 도망을 가는 내 남자친구의 모습을 생각해봤거든요. 그 모습을. 너무 치졸해. 너무 치졸하다. 그러니까 내가 쟤랑 결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게 또 지금 동생의 입장에서 본 거잖아요. 아무 맞아. 언니랑 남자친구가 이야기하기에 야 지금은 내 생각엔 허락도 안 하실 것 같고 너 만나는 게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마주치더라도 너 도망가. 안 이런 식으로 뭐 선약이 돼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도망을 있죠. 가는 그냥 뭐 그냥 아 저 그냥 뭐 이렇게 남자친구 가볍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안녕하세요, 저 남자친구인데요. 그런 그냥. 여지를 남기면 지금 알게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아빠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아예 안 주려고. 야, 도망가는 거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단어 때문에 약간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 도망이라는 단어가. 진짜로 너무 그냥 못나 보여서. 되게 쌩하고 도망가실 것 같은 느낌. 다리 안 보이면서. 만화에서 나오는 동글동글 그냥 동생분이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하길. 맞아요. 놔두세요. 결혼할 나이도 됐다고 하니까 두 분이 알아서 할 겁니다. 맞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요조의 사랑의 롤러코스터. 이 곡은 7946님 신청곡입니다. 사랑의 롤러코스터 요조의 사랑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까요? 경기도 의왕시에서 윤민우 씨 사연입니다. 저는 4년 정도 연애를 한 장수 커플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여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싶은데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남들이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심각해요. 사실 여자친구가 저한테 항상 못생겼다고 말하는데요.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말이죠. 제가 여자친구한테 나 오늘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못생겼어. 아니 그러지 말고 좀 제대로 봐봐. 나 오늘 신경 좀 썼다고. 그래 신경 쓰고 알아. 근데 못생겼어. 뭐 어떡해. 이러는데 정말 섭섭합니다. 나중에 제가 진심으로 기분 나빠하니까 그렇게 피치니까 더 못생겼어. 아유 못생겼다 하는데요. 웃으면서 저렇게 말하면 기분이 더 나빠요. 네 솔직하게 저 못생겼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아 귀여워. 아 그렇게 못생겼으면 저를 왜 만납니까? 저는 만날 때마다 예쁘다고 해주고 못생겨 보이는 날도 예쁘다고 말해주는데 4년 동안 잘생겼단 말 한마디 못 듣다 보니 기분이 진짜 우울해요. 물론 그래도 사랑하지만 제 여자친구 왜 그러는 걸까요? 어우 알콩달콩 투닥투닥 4년 동안 한결같이 못생겼다고 말하는 여자친구 때문에 진심으로 기분이 나쁜 윤민우씨. 여자분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요? 여자분 여자친구분 네네 네.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부분이요? 어떻게 이렇게 4년 내내 못생겼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올고다 대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 아니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계속 4년 동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냥 놀리고 싶은 건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웃으면서 저렇게 말한다. 삐치니까 더 못생겼어. 어휴 못생겼다. 이게 애정이 담긴 아이고 우리 못나니. 이런 표현? 뭐 어른들이 이렇게 네. 조카들 보면서 네네. 아유 뭐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그런 귀여운 듯한 뉘앙스가 아닐까 싶으면서도 네. 진심도 담겨져 있는 것 같고. 아니 근데 여성분이 네. 여자친구분이 그냥 네. 잘생긴 사람이 아니어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취향이 다르니까 그냥 윤민우 씨의 외모 말고 다른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껴서 지금 만남을 이어가는 뭐 건 아닐까. 좋게 생각하면 그렇기도 한데 세진이 말대로 네. 4년 내내 못생겼다고 얘기 들으면 정말 잘생긴 사람도 못생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어, 그쵸, 그 자존감도 낮아지고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맞아요 맞아요. 사랑해 못생겼지만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너 못생겼지만 난 사랑해 너. 안아주면서 뺨 때리는 느낌이에요. 아 토닥토닥 되게 세게 해서 등짝 스매싱 맞는 느낌. 이거는 아 이해가 안 가네. 근데 이걸 얘기하는 것도 자기가 왠지 나 근데 맨날 못생겼다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두 분이 그만큼 좀 편한 건 아닐까 싶어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나 왜 계속 못생겼다고 해? 라고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 남자친구분이. 근데 여자친구는 아 근데 더 못생겼어. 난 신경 써도 못생겼어. 어떻게 이러니까. 근데 기분이 나쁘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히 어필을 하고 다음부터 나한테 못생겼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진심으로 기분 나빠하니까 아 그렇게 삐지니까 더 못생겼어 막 이랬다니까. 너 못생긴 애한테 한번 차여볼래? 어?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해.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진짜 강경, 듣기 싫으면. 강경책. 어 듣기 싫으면.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죠. 뭐 아, 그럼 그래 사랑하겠네요. 그럼 못생겼는데 왜 만나? 이렇게 아예 그냥 좀 돌아온 대답에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생겼지만 사랑해. 그러면 감동이 있을까요? 아니 너 못생겼는데 왜 만나? 그러면 네. 너 외모 말고 뭐 이런저런 내 매력이 뭔데? 그러면 좀 외모 식으로. 말고야 또 그 와중에 정말 단 1%도 없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사실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못났다라는 얘기를 어떤 부분이건 하면 네. 외모가 아니더라도 넌 말투가 싫어 넌 말투가 좀 미워 넌 뭐 마음 씀씀이가 좀 미워 그러면은 속이 상하죠. 다른 상하죠. 사람이 하는 얘기보다 훨씬 상하니까 지금은 그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우님이 속상한 건 아닐까 싶은데 아 난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 여자친구. 지금 이 라디오를 네. 녹음하셔서 꼭 들려주세요 여자친구분에게. 그렇지. 그걸 들려줘가지고 오빠 여자분들도 그 옥상달빛 두 분도 이해가 안 간대잖아. 네, 예, 저희 되게 정상인 여자 두 명이거든요. 네. 진짜죠? 네. 정말. 완전 에버리지죠. 저희는. 에버리지. 한국말인 줄 알았네. 뭐지? 버리는 사투리야. 건가? 사투리. 아, 버리는 건가? 맞아, 에버리지. 버리는 건가 했어? 그치, 그치. 어쨌든. 그리고 이건 좀 이해가 약간 안 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역시 표현하는 게 최고죠. 네, 근데 맞아요. 너무 표현하시니까 이게 반대로 지금 맞아 표현하는 건 아닐까 싶을 반대로는 정도로 반대로는 아니야. 어쨌든 이게 막 본인의 진정한 마음이더라도 좀. 어 갑자기 너무 불쌍해. 아니 여자친구. 그래 두 번 중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두 번 중이냐 아니라 확실한 뭐랄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성장을 하려면 통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친구의 진정한 마음이더라도 이걸 네. 좀 사랑하니까 좀 나의 뭐랄까 마음을 생각해서 남자친구분의 마음을 생각해서 좀 예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질문. 네. 손 드셨어요? 종현 DJ께서는 네네. 여자친구가 올해 만났는데 네. 계속 못생겼다고 그래요. 나한테? 종현 DJ한테. 네네. 어떨 것 같아요? 섭섭하겠죠. 진짜 섭섭할 것 같아요. 계속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만나면 이어간다라는 건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그 사람과 소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아닐까요? 그러니까 근데 소통도 잘 되고 다 잘 통해. 네, 근데 못생겼대. 상관없어요 그러면. 오 진짜? 다른 거 다 잘 통하는데 나의 외모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하는 건 상관없는데. 그럼 이분도 그런 건가 봐요. 그런. 아니 근데 지금 사연 보내셨잖아요. 해결이 됐네요. 지금 사연 보내셨잖아요. 아, 사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실하게 어필을 좀 하시는 게 나를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근데 이건 생각해요. 진짜 섭섭하고 약간 작아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맞아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이야기니까. 아니 진짜 좋아하면 사실 못난 부분은 말 안 하기 마련이고. 맞아요. 안 감싸주고 더 예쁜 부분을 더 이렇게 막 끌어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랑 한번 얘기도 해보고 싶어요. 왜 남자친구한테 왜 이러는지. 따로 세진이 연락처를 좀. 아니에요. 저희 공연에 한번 오시면 좋겠다. 아니 더 빠른 건 사실 이 윤민우님이 사진을 보내시면 바로 해결이 돼요. 아. 푸른밤 쪽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보고. 아. 근데 다음 사연이요? 아 어쩔 수 없네요. 어? 아, 사랑합니다. 애인이 있으시다고요? 아니 그렇진 않겠지. 아닐 것 같아요. 아, 내 생각에도 아닐 것 같아요. 4년이나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 못생긴 사람한테 진짜로 못생겼다고 얘기하진 못하겠죠. 제 생각엔 되게 귀여운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귀엽고 안 못생겼을 것 같아. 야 아주 네. 포장 실력이 대단해. 8,000원짜리 포장이야 지금. 포장을. 야 물건이 5,000원인데 포장이 8,000원이야. 야. 어쨌든 뭐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방송분 녹음하셔서 여자친구분에게 한번 들려주시고요. 꼭 얘기했으면 네.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진짜 시간이 빨리 갔어요. 이건 정말 거짓말도 아니고 네. 내 진심이에요. 다리 떨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아 저는 약간의 정서 불안이 항상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예. 인주 씨는요? 저는 이분 진짜 사진 한번 받고 싶어요. 민우 씨. 네. 그래요. 우리끼리만 볼 테니까 한번 보내셔서 후기도 AS 그 여자친구 들려주시고 반응이 어땠는지와 함께 진짜 꼭 한 번만 남겨주세요. 사진도 잘 나온 걸로 얼짱각도로 찍은 거 실제로 그냥 딱 나 실물 아 진짜 확실히, 100% 정면 사진 포토샵하지 말고 보내주십시오. 자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하의 추억은 아름다운 기억. 이 곡은 6655님 신청곡입니다. 두 분 안녕히 가시고요. 예 세진 씨 감기 나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언젠가 도서관에서 읽은 책에 이런 구절이 있었다. 언제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의지 박약이다. 보통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의지 박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자 바지니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하는 것이 의지 박약이라고 했다. 이 한 구절에 나의 오랜 고통과 고민들에 대한 대답이 나왔다. 부모님의 기대를 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어 시작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다. 그걸 모르고 나는 십수년을 멈추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던 것이다.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나의 전공 프린트와 노트를 모두 버렸다. 4년 반 동안 쌓아온 내 시간의 기록들이었지만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데 사실 그렇게 크고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된다는 그런 걸 안다. 원대한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역사 속의 위인들은 수없이 많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젠 행복에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걸 안다. 지금 누군가의 눈엔 내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나도 지금 내가 행복한가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 스스로가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나는 잘 지낸다. 앞으로도 잘 지낼 것이고.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시연님 사연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슈퍼그래스의 All Right이었습니다. 자, 새 글이 등록되었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언제 포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의지 박약이다. 그래요. 포기할 때 포기를 결정하는 것도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죠. 계속해왔던 모든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놔줘야 되고 그냥 뭐 덮어버려야 되니까 지금까지의 노력과 무언가들을 이제 뭐 외면해야 되는 순간이니까 스스로 큰 의지가 필요할 수 있죠.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서 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정말 포기할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뭐 결정은 본인의 것이니 우리 푸르만 가족분들도 언제나 결정에 후회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을 좀 만나볼까요? 1611님, 방학인데도 집 떨어져서 공부하고 있는 여대생입니다.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 들어왔네요. 부모님께 용돈을 거의 안 받고 혼자 벌어서 생활을 하는데 지금 돈이 똑 떨어져서 차비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일은 월급이 들어오겠죠? 매번 이렇게 끙끙대며 사는 거 힘드네요. 어서 임용고시 시험 합격해서 이 생활 탈출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 돈 시간 약속을 안 지키면 진짜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획을 짤 때 항상 맞춰져 있잖아요. 이 날짜에. 근데 이건 독촉을 하기에도 좀 하루 정도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비상금을 항상 한시 구비하는 것도 머리로는 알지만 이게 힘들잖아요. 구비해놓는다라는 게. 어떡하나요? 내일은 꼭 들어올 겁니다. 아침 일찍 들어오길 바래요. 그래서 좀 내일부터는 좀 활동하시는데 무리가 없으시길 바랄게요. 4133님, 내일부터 일주일간 학부모 면담이 있어 면담 대본을 쓰고 있는 교사 청취자입니다. 면담 대본 처음 쓰는 건 아니지만 늘 떨려요. 불안감을 떨치려고 라디오를 켰는데 책장 넘기는 소리처럼 괜시리 마음이 안정되네요.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그 쉽게 표현을 하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그래요. 준비가 많이 필요하죠. 항상 질문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표현하신 게 면담 대본을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요? 뭘 물어봐야 할까요? 이게 사실 뭐 학부모님들도 긴장을 해서 오시겠지만 선생님들도 이렇게 긴장을 하는군요. 몰랐네요. 그래요. 잘 작성을 하셔서 아이 교육에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 많은 이야기들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 4374님. 저 오늘 처음으로 여권 만들고 왔어요. 26년 살면서 다른 나라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3월 달에 제일 친한 친구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저와 친구 둘 다 수학여행 이후로 비행기 처음 타는데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겠죠? 계획 짜는데 신나요? 야호, 페퍼톤스의 슈퍼 판타스틱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신청곡에서 얼마나 신났는지가 느껴지네요. 그래요, 잘 다녀오시고요. 여권 처음 만들었다 하셨는데 저도 인생이 있어서 여권 처음 만들었을 때 진짜 설레던데. 그리고 여권 사진 되게 막 좀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여러 번 찍고 막 그렇잖아요. 조심히 다녀오시고 여권 사진 잘 나오셨길 바랍니다. 누구한테 뭐 많이 보여주고 그러진 않지만 뭐 가끔가다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하고 그렇게 되면은 거의 뭐 절대적으로 보거든요. 궁금해서. 야, 넌 어떻게 나왔냐? 가끔 막 이마랑 귀가 꼭 보여야 되잖아요. 눈썹과 귀 모양이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 사진에 꼭 귀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잘 나오기 힘들거든요. 잘 나오셨길 바라면서 조심히 여행 다녀오십시오. 긴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진아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푸른밤 식구들은 1월 1년 12개월 중에서 어느 달이 가장 싫은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월을 하시겠어요? 정신없이 바쁜 3월, 더운 8월, 너무 춥고 눈 많이 오는 1월, 저는 단연코 2월이라고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직장 다니는 지금까지 2월에 대부분 불가항력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반 배치도 그렇고 중고등, 대학교, 합격자 발표도 나고요. 대부분 회사의 업무 조직도나 발령 발표도 2월에 나잖아요. 운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2월이 되면 이런 일들 때문인지 악몽을 자주 꾸네요. 2월을 생각하면 항상 불안했던 것 같아요. 달력에 그 며칠 없다고 엄청 짧은 것 같고 명절이 있어서 회사도 다니는 둥 마는 둥 하고 항상 어디로 갈지 몰라 짐을 싸놓기도 하고 그래요. 2월에 들어서면서 요즘도 꿈을 많이 꾸는데요. 불안한 제 마음을 잠재워줄 노래들 신청하고 싶지만 이번엔 이 불안을 푸른밤과 함께 즐겨보기로 했어요. 김건모의 악몽 아니면 박정현의 몽중인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2월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많네요. 못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언제가 가장 싫어요? 물어보면 그냥 더운 8월? 그냥 더운 걸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근데 이렇게 하나둘 생각해보면 진짜 1만은 1 없는 달이 없더라고요. 1 다 많아요. 1월은 정말 시작이니까 많고 2월은 이렇게 또 여러가지 발령, 뭐 발표 이런 것들이 많고 3월은 이제 또 발령 났으니까 이제 뭐 집중하고 친해지고 적응하고 그래야 되니까 정신없고 뭐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불면 뭐 악몽 뭐 겪고 계신 것 같은데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둘 중에 한 곡 제가 좋아하는 거 틀어드릴게요. 신용재의 사랑하는 그대여 이 곡은 1574님 신청곡이고요. 이진아님 신청곡 박정현의 몽준인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 신용재의 사랑하는 그대여 그리고 박정현의 몽중인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으실까요? 제이슨 데룰로의 Talk Dirty 이 곡은 Two Chainz와 함께했습니다. 제이슨 제이슨 데룰로 Get jazzy on I'm that flight that you get on International First class seat on my lap, girl. Riding comfortable. Cause I know what that girl them need. New York to Haiti. I got lipstick stamps on my passport. You make it hard to leave. Been around the world, don't speak the language. 오늘 방백 당신의 날씨 김근 돌아누운 뒤통수 점점 커다래지는 그늘 그 그늘 안으로 손을 뻗다 뻗다 닿을 수는 전혀 없어 나 또한 돌아누운 적 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출 수 없어 나 또한 그만 눈 감은 적 있다 멀리 세월을 애돌아 어디서 차고 매운 바람 냄새 훅 끼쳐올 때 낡은 거울의 먼지 얼룩쯤에서 울고 있다고 당신의 기별은 오고 갑작스러운 추위에 문의를 헤아려 되비추는 일마저 흐려진 아침 하얗게 서리 앉은 풀들의 피부에 대해서 안부를 묻는 일도 간밤 산을 내려와 닭 한 마리 못 물고 간 족제비의 허리 그 쓸쓸히 휘었다 펴지는 시간의 굴곡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일도 한 가지로 선뜩한 빈방의 윗목 같을 때 매양 그러기만 할 때 눈은 내려 푹푹 쌓이고 쌓이다 쌓이다 나도 당신의 기별도 마침내 하얘지고 그만 지치고 지치다 지치다 봄은 또 어질어질 어질머리로 들판에 주름으로 와서 그 주름들 사이로 꽃은 또 가뭄 없이 저 내리고 꽃처럼도 나비처럼도 아니게 아니게만 기어이 살아서 나 또한 뒤통수 그늘 키우며 눈도 못 뜰 세월 당신은 또 무슨 탁한 거울 속에서나 바람 부는가 늙고 늙는가 문득 그렇게 문득 문득만 묻고 물은 적 있다 잊고 잊고 잊고만 있다 안부를 묻는 것조차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일상이 너무나 힘겨워 주변의 아픔에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내가 손길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사람도 힘겨워서 손길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묻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리고 말 수도 있죠. 내가 힘들어도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면 그 따뜻함이 크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끝곡 R.E.M의 Everybody Hurts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나나나나나나나 day.